당신만 하리요. 천하일색 양귀비도 당신만 못해요. 이리 봐도 내 사람, 저리 봐도 내 사람, 어야둥이 어야둥이 동실 당신은 내 사람. 미운 정도 고운 정도 우리 함께 나누면 백년 해로 합시다. 영화 당신만 하리요. 제 아무리 예쁜 꽃도 당신만 못해요. 이리 봐도 고운님, 저리 봐도 고운님, 어야둥이 어야둥이 동실 당신은 내 사랑. 슬픈 일도 우리 함께 나누면